요르단에서 진행된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가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의 우승으로 결속됐습니다. 우리나라 팀과 일본 팀 사이의 결승 경기가 22일 평양 시간 22일에 진행됐습니다.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서도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11m 차기로 승부를 가른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일본 팀을 5-4로 누르고 영예제 1위를 쟁취했습니다. 시상식에서는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.